금했어. 난 어차피 너 따위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. 매번 약속은 번복, 또 셀 수 없이 반복. 너란 남자 딱 그 정도 내 맘 다 줬지만 너 빈 가꾼 같은 이 story. 이제 그도 깨지는 소리.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무대에 오를 거야. 날 찍게 recycle. 네 옆은 그녀는 바보. 오늘 난 다르게로 멈춘 걸로. Alright, 영원할 거라 했어. 근데 결론은 되게 messed up. 왔다 갔다 가벼운 난 빙퐁. 난 지금 너를 차는 거야 딩동. Player, you ain't no 사람 괴물 골랐어. 너 말을 바라보고 위에 잡아도 소용없어. 또 이랬다 저랬다 이러쿵저러쿵 구차해. 이제는 you ain't got no best friend. 외로울 거야 weekend. 그래 넌 loser 외톨이 못돼 양아치. 빈 깡통 같은 이 story. 이제 그도 깨지는 소리.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무대에 못나 보여. 날 버리지게 싸고 네 옆은 그녀는 바보. 있었을 때 잘하지 왜 Why you wanna go and do that, why?